제9과 호텔 퇴실 Lección novena. Hotel check-out. 지금 퇴실하겠습니다. 계산서를 주십시오. 지금 퇴실하겠습니다. 계산서를 주십시오. Ahora voy a dejar el hotel. Por favor, deme la cuenta. 몇 호실입니까? 몇 호실입니까? ¿Cuál es el número de su habitación? 705호실입니다. 705호실입니다. Es el 705.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Cómo lo pasó usted? 매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Lo pasé muy bien. 여기 계산서 있습니다. 여기 계산서 있습니다. Aquí tiene usted la cuenta. 요금은 $350입니다. 요금은 $350입니다. Son $350. 짐을 내려주십시오. 짐을 내려주십시오. Por favor, baje mi equipaje. 그리고 택시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택시를 불러주십시오. Y llame un taxi.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Gracias. Venga otra vez. Hasta aquí la lección novena. Escuchemos ahora las palabras principales. 지금 Ahora 퇴실 Hotel check out 계산서 Cuenta 매우 Muy 편안하다 Estar bien. 짐. Equipaje. 또. Otra vez.